꿈을 꾼 것 같아. 한동안 헤매고 헤매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내 계절을 거슬러 그날처럼 마주 서 있는 우리 이겨낼 자신이 없어서 그것마저도